식어버린 작은 손 차갑게 떨리는 입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고개 숙인 채 누군가를 추억하는 네 모습 두려운 거니 입안에서 맴도는 말 애써 삼키며 외면해 섰던 네 모습이 새하얀 눈처럼 조금씩 녹아내려 어두워진 밤하늘을 떠나지 않는 별처럼 사랑이란 믿음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꿈 그 사람 내가 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굳어버린 그대 마음을 영원의 따스함으로 감싸낼 거야 JTBC